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로 사업하던 미국 공민 김학송을 반공화국 독대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공화국법에 따라 6일 옥류했습니다. 현재 해당 기관에서 김학송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